네팔 신문 라또 코보루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본사 주필인 아소쿠 프라사드 수베디의 글 사회주의 나라 조선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패배와 공포만을 안겨주는 조선은 인류의 심장 속에 소중히 자리잡고 있는 꿈결에도 가보고 싶은 나라이라고 하면서 방문기간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께서 계시었기에 혁명가들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있고 비약하는 오늘의 조선이 있으며 김종훈 동지를 모시어 조선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기용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와 비약하는 우리 조국을 소개하는 사진들을 함께 편집했습니다. 이 나라 잡지 어군이 좔라 10월호와 아시안 소마짜루를 비롯한 인터넷 홈페이지들도 이 글을 실었습니다.